그런 밤 종현입니다.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각색상을 받은 그레이엄 무어 작가의 소감이 인상적이었죠. 전 어렸을 때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곧 여러분의 순서도 오니까요. 내 순서가 과연 올까 싶을 때가 있죠. 매번 눈앞에서 순서를 놓치고 다른 사람한테 간 순서를 부러워하고 아, 왜 나만 이럴까 하면서 괴로워했던 기억 저도 있는데요. 34살,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작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한테도 곧 순서가 올 겁니다. 내가 이상한가 봐. 그래서 지금 잘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단지 특별해서 조금 늦게 순서가 오는 것뿐입니다. 2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2월 23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원머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이었습니다. 0674님 신청곡이었어요. 아유, 노래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토요일이었나요? 정준영 씨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과일과 막 이런 김밥 이런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맛있다 막 먹고 있다가 노래가 끝나는 줄도 먹다가 어이구 어떡해. 금방 배를 반 먹다 말았어요. 윤가연님,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오늘 너무 힘들고 속상했는데 노래 나오자마자 눈물이 나버렸네요 하셨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날 수 있죠. 그리고 막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오늘따라 더 특히 와닿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연님이 오늘 좀 푸른밤 신나는 코너들이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많이 기분 전환 하시길 바랄게요. 배하영님, 수상 소감 들으니 참 좋네요. 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도 견뎌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었던 수상 소감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좌절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려고 시도까지 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생각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한다면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또 했고요. 믿어볼만 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우리에게도 순서가 올 겁니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이죠. 아, 키스 사연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부딪히는 사연.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오늘도 냉철한 상담 함께 주실 겁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 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한국에서의 첫날. 오늘부터 당분간은 서울에 있는 음악 카페들을 돌아볼 생각인데요. 처음으로 가볼 곳은 당연히 음악의 메카인 홍대. 이곳 어딘가의 지하에 위치한 음악 카페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음악 카페라고 불러서 그렇지 커피보다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이런 곳들, 음악바라고 하는 게 좀 더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상수역에서 홍대 쪽 방향의 어느 골목쯤에 위치한 이 카페. 오로지 록 음악만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게의 이름도 1969년에 있었던 어느 록 페스티벌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시원한 록 음악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데요. 이런 음악엔 역시 시원한 맥주가 제격이겠네요. 맥주 한잔 시킨 뒤에 저도 신청곡을 하나 써서 보내봅니다. 아 참, 그나저나 이곳에서 MBC 라디오의 김모 PD가 흥을 참지 못해 막춤을 시전했다는 전설 알고 계신가요? 아, 그 옆에 배모 작가가 있었다던데 배 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그 광경이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여튼 제 신청곡을 들어봅니다. One Republic, Love Runs Out.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One Republic의 Love Runs Out 이었습니다. 좋죠? 보컬 목소리 참 좋아요. 저 One Republic 노래는 푸른밤에서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또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푸름님, 김모 PD님과 배모 작가님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그분들 맞나요? 흥이 넘치시는 분인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셨습니다. 그 김모 PD님 항상 푸른밤에 이렇게 웃음소리로 함께 해주시는 아 몰라요 김씨 PD는 많으니까 상당히 많으니까 모르지만 배모 작가님도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근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두 분 다 흥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 이세미님 10년을 홍대 주민으로 지내면서 가장 좋은 게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카페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국내로 여행 오니까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매력이 있죠. 또 음악이 머문 자리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뭐랄까 상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간이 날 때 당일치기로 한번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 정확한 뭐 상호명이나 그런 걸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힌트들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검색해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요 뭐 다녀와 보십시오. 좋은 곳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재밌는 곳 참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엄청나게 사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느끼기에는 비교하기에는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해외 뒤지지 않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아시아권에서는 손꼽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만 조금 가지시면 이런 멋진 카페, 바 이런 곳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0929님, 연휴 끝나고 나니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서 일하면 눕고 싶어서 혼났네요. 직립 보행한 시간이 얼마나 긴데 연휴 며칠 동안 좀 누워 있었다고 몸이 이렇게 쉽게 적응해 버리다니. 야근 끝나고 들어 누워서 라디오 들으니까 이제 좀살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근데 좀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가 좀 비긴 했었지만 통으로 쉬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 푹 쉬셨나요? 좀 익숙해지셨어요? 어떻게?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월요일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진선희님,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던데 쫑디 목은 괜찮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놀랐죠? 하셨습니다. 아, 목은 괜찮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놀랐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아, 로봇 연기였어. 아, 제가 캐치가 늦었네요. 어쨌든, 아, 오늘 진짜 심하던데. 어쨌든, 우리 가족분들 내일도 좀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아니, 저는 이번 설때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설 당일날. 와, 진짜. 아니, 날씨가 안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아직 추워요. 너무 추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바로 하루 정도 보일러를 사용 못 했었는데, 일단 지금 제 목소리 어때요? 감기 많이 나아졌죠? 조금 기침과 콧물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나아가는 중이고, 거의 완치입니다, 완치. 아, 역시. 역시 좀 추운 바람 쐬고 그래야 빨리 낫나 봐요. 제가 보일러도 고장나서 찬물로 잠깐 샤워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열이 싹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김예원님. 쫑디, 저 오늘 생일인데 남친도 없고 축하해줄 사람도 없네요. 아, 그래도 푸른밤 들으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축하해줄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다 축하해주고 있을 겁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김예원님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생일이실 텐데 모두 생일 축하드려요. 6458님, 쫑디, 저 내일 대학교 졸업해요. 취업 못한 채로 졸업식 가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아빠 학사모 시어들이 생각에 설레요. 사진 많이 찍고 와야겠어요. 졸업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그 취업 못한 채로 가는 게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뭐 늦어질 수도 있죠. 뭐 어떻습니까? 지금 또 고생하셨으니까 일단 내일의 졸업을 기쁨을 만끽하시고요.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많은 이야기, 사진,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주희님, 쫑디 저 오늘 수강 신청 날이에요. 잤다가 못 일어나서 수강 신청 못 할까봐 밤새기로 결정. 그래도 쫑디가 있어 밤새며 시간 보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수강 신청 이거 진짜 정말 전쟁, 전쟁, 전쟁. 제 친구도 어제 수강 신청 망했다고, 아 진짜 지옥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수강 신청 우리 잘해야죠. 이게 뭐 수강 신청 시간표 잘못 짜면 정말 지옥 같잖아요.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학교 가서도 막 시간 조절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 수강 신청 있는 날은 밤새도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제보가 하나 왔어요. 문자 반응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다고 지금 음악이 머문 자리들 반응이 순파가 지금 김모 PD의 에피소드를 하나 더 푸신다고 이렇게 폭로전이 두 분이 출연을 안 하셔도 폭로전이 뭐 계속되네요. 생방 모니터 해주시는 열혈 작가님 배순탁 PD 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기대할게요. 자, 노래 한 곡, 두곡 듣겠습니다. 종현의 할렐루야 그리고 양희은, 이상순의 산책 두곡 듣고 올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걸음으로 성큼성큼 앞장을 선다. 종현의 할렐루야, 그리고 양희은, 이상순이 함께한 산책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런으로 진행 중인 연극 라이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코엑스 아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땅 따먹기 황계투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어?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 네이버 TV 캐스트에 엠라대왕, 엠라대왕을 검색해보세요. 이제 하나만 잘하는 시대는 지나갔죠? 멀티가 대세입니다. 아, 근데 특히 연애할 때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공부도 친구도 나 몰라라 하고 상대방에게 올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멀티플레이어 옥상달빛의 김윤주씨. 아, 제가 올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항상 멀티. 그냥 덜 좋아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할 것 같은 옥상달빛의 박세진 씨. 저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네. 잘못 파악했어. 네, 저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시네요. 저는 정신이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알겠습니다. 네. 자, 모범 답안이 없는 연애 문제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뭐 돌직구를 날릴지언정 애매하고 두루뭉실한 상담은 안 하시는 두 분입니다.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잘못 파악했네요, 우리를. 완패, 완패. 완전 실패. 윤주가 요거예요.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사람. 그래요? 네. 윤주 씨가 또 그러신 편이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근데요.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얘를 덜 좋아해서 이런가? 뭐 그것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도 중요하지만 굳이 그걸 뭐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네네. 일할 때 재미를 굉장히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0, 50. 그렇군요. 뭐가 더 크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세진 씨는요? 저요? 완전 빠진다고. 완전 사랑 100. 완전 눈이 멀어버린다고. 사랑꾼. 사랑바보. 사랑의 눈이 먼. 근데 또 일에 막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도 있었죠. 과거형. 그럴 때도 있었죠. 과거형. 근데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에요. 사랑에 네. 빠지는. 네. 저는 사실 글쎄요. 항상 전 멀티죠. 아니요. 일주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되게 사랑 바보일 것 같은데. 사랑을 하는 중에도. 그럼 여자친구들이 다 섭섭해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미안해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도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건 뭘 하건 다 좋지 않나요? 그렇죠. 라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윤주 씨처럼 윤주 씨가 말했던 것처럼 네네. 별로 안 좋아하면 이게 또 잘 밸런스가 맞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절을. 맞아요. 또 좋아함의 그 깊이나 뭐 이런 네네.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9818님. 전 멀티가 안 돼도 좋으니까 한번 연애해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지. 다행히 좀 슬프게 물어봐. 아, 뭐 이렇게 점점점 물음표 막 그러니까. 그러네. 나 점점점 힘들어해요. 1582님. 연휴 끝나고 월요일이라 적응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옥달 언니들과 쫑디 얘기 들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부담감 문자. 그러니까. 전 기분이 확 안 좋아지네요. 이런 문자, 아니에요. 이런 부담감 문자 윤주 씨의 기분 확 나쁘게 했어. 나쁘게 불었어. 일만 할 거야. 자, 뭐 사실 저는 네. 올인 이건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해본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일의 올인, 뭐 연애의 올인. 연애의 올인. 근데 아니요, 그거를 막 영원히 지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잠깐 한순간. 하는 건데 뭐 잠깐 하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올인해요? 나도 근데 그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올인하는 거? 0680님 그렇다면 오빠는 아직 진짜 사랑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물음표 하트 하트. 그냥 본인의 하트를 날리고 싶어서 그냥 앞에는 그냥 아무거나 쓴 것 같은데요. 하트 막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 하트 결핍이야 지금 0680님이. 아니 진짜 뭐 사랑을 못 찾은 거 아닌가요 정말? 글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안 사랑한 거 아니다. 예, 저는 사랑했었다. 예, 엄청나게 치열. 사랑하고 있다. 왜 이러시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일도 사랑한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거리감이 확 느껴지네요. 굉장히 사랑한다. 예. 지금도.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러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없을까요? 그건 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랬었지. 내가 회상톤. 회상하는 거. 지금 뭐야 지금 영원히 연애할 수 있으면서 영원...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요. 이분 결혼하신 분. 지금 회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상 안 하면. 회상꾼. 사랑꾼과 회상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Imagine Dragons의 Radio Activity 듣겠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라디오 액티비티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되게 슬프네요. 아, 왜요? 너무 좋은데? 네. 왜?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슬픈 얘기를 했더니 예, 김민지님 회상꾼 언니들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벌써부터 웃기면 망했어. 이제 일주일 뒤면 학교 나가서 생체 리듬 제대로 맞춰 보려고 했는데 언니들 때문에 망했어요 하셨습니다. 저희 부담스러워서 망했어요 이제. 민지 씨는 참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지님의 미래. 흥할 거예요. 흥할 건가요? 민지는 흥한다. 아, 김민지는 너 딱 흥할상이다. 민지야. 이름이 딱 흥할상이야. 민지야, 너 딱 흥할 거야. 흥이네. 올해 흥했어. 올해 흥했네. 이상한 사람들. 됐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보죠. 익명을 요청하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익명일까? 연애잖아요. 결혼 연애는 하나같이 다 익명이야. 자, H씨입니다. 저는 사귄 지 2년이 조금 안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남들이 흔히 말하는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대답도 설렁설렁하고요. 심지어 저한테 지긋지긋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싸우고 연락을 끊어지면 결국엔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고요. 헤어지자고 하면 매달리게 돼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이런 절 보며 이 미련아 답답아 하고 말할 정도고요. 저도 제가 미련한 거 알긴 압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헤어지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거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다는데 제가 약자인가 봐요. 그래서 저번엔 미술 심리치료를 전공하는 친구에게 검사를 받았는데요. 애정결핍이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죠. 심리검사도 받았고 결과도 얘기하면서 요즘 변한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아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지. 야 근데 뭐 먹을래? 제 얘기는 들은 채만치 않은 남자친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하고 방 안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헤어지기는 정말 싫은데 대화도 안 되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실증이 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지는 것밖에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남자친구의 권태기로 힘들어하는 H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권태기와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권태기라는 건 대부분 쌍방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쵸. 지금의 분위기를 보아 권태가 한쪽에서만 오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권태라는 걸 느낄 때에는 서로에게 좀 비슷하게 주름을 느끼고 한쪽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상대방도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권태에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지금은 여성분은 애정결핍이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네. 남성분이 조금 권태롭고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네. 이게 단지 남자분이 사랑을 주지 않아서 내가 애정결핍인가? 그거랑 약간 다른 문제 같은데 저는. 그렇죠. 그 애정에 관련된 거는 또 네. 이성뿐만이 아니라 네. 세상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자라오면서 애정결핍이 있었는데 네네. 뭐 지금 또 남자친구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뭔가 더 그렇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냥 남자친구의 문제로만 볼 수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 근데 지금 또 사연 보내주신 분이 크게 느끼는 건 남자친구의 전 같지 않은 태도 여기서 섭섭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긋지긋하다는 이거 말 자체가 너무하네요. 굉장히 상처가 돼서 지긋지긋하다고 어떻게 그러죠?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친구에게도 지긋지긋하단 말은 잘 못해요. 아니 난 내가 기르는 강아지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어? 넌 정말 지긋지긋해. 말을 못 알아듣는 강아지에게도. 그래요. 저는 외국인한테도 못할 것 같아요. 이상. 당연하지. 핀란드 사람한테도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 다 알아. 그거 다 알아요. 말 안 통해도. 휘바. 아 지긋지긋. 아. 어쨌든 어떻게 이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매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 저는 가장 큰 그러니까 연인 관계 네.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네. 말을 격하게 하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격하게 하게 되면 맞아. 그 상황까지 맥시멈이 가지 않아도 그 전에 터지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예를 들어 뭐 내가 상대방하고 싸우다가 욕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네. 근데 다음에 또 싸우게 되면 그만큼 화가 안 나도 그 전에 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무슨 이게 상황이라는 게 익숙함과 뭐 이런 것들이 뭐 표현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뭔가 위협식에 뭐 감정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안 좋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뭐랄까 극단적인 지긋지긋 혹은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는 거지 뭐 이런 뭐 변하는 거 이게 근데 아니 모르는 거야 누가 몰라 사람이 변하는 거 맞아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사실은 이 남자분이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만약에 연락을 안 하면 정말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고요. 이렇다고 네. 해서 이 남자분이 아쉬워서 연락하는 상황은 정말 더 훨씬 지나야지만 올 것 같아요. 몇 개월 지나요? 네, 지금 당장에서는 전혀 섭섭해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원래 연락 안 오네. 그냥 이렇게 뭐 이제,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슬슬 헤어질 땐가 보다. 뭐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락 안 오네. 그냥 이러고 말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지금 뭐 이런 심드렁한 느낌이 여러 가지에서 너무 많이 오는데요. 양예서 씨가요. 솔직히 헤어지는 걸 추천합니다. 자신의 연인한테 지긋지긋이라니요. 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권현정 님은요. H님이 헤어지기 싫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지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머물고 있는 거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래요.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머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되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진정 사랑하는 게 맞는지 제3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나 진짜 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헤어지고 나서도 착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랬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치, 그치. 그걸 지금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좀 멀리서 지켜본다는 건 좀 어려운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제가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연애 상담 프로그램 같은 데서 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연애는 자기가 변하는 내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변해가는 나의 모습. 네네. 좋은 쪽으로 변해가면은 그건 좋은 연애고 네네. 내가 나쁜 쪽으로 점점 마인드나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건 나쁜 연애라고 얘기를 그건 하더라고요. 맞아. 그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야, 너 왜 이렇게 요즘에 점점 표정이 안 좋아? 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이러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연애 때문에 영향을 분명 받고 있었는데 그치. 주변에서까지 이러면 아 그랬구나라고 깨닫는 경우를 봤거든요. 저도. 네네네. 뭐 연애라는 건 사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가장 좋은 거니까 맞아요. 뭐 사는 게 항상 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고 이렇진 않지만 비율의 문제인 거겠죠. 네네. 모든 건 다 밸런스죠. 근데 지금은 좀 남성분이 너무 권태로워하는 모습 때문에 사연 보내주신 H씨가 많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우리가 받고 있어서 제가 지금 요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떨까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네. 전 아예 그냥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질래? 어떻게 하고 싶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 얘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아 뭐 먹을래? 또? 그냥 먹을 것밖에 생각이 없네요. 헤어질래? 밥 먹을래? 헤어질래? 아니 그러니까 뭐 먹을래? 뭐 약간 이렇게 나온다면 뭐 굳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한다면 얘도 좀 애매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 진지하게 나 사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요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다. 반전이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헤어질래? 아니면은 뭐 너도 노력을 해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뭐 먹을래?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 치킨. 아 치킨? 양념. 양념. 양념. 아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터놓고 권태기가 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이 있다는 거니까 서로의 뭐 진실된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을 거고 장난스러운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을 테니. 그럼 좀 진실된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행보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이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얘기를 하다가도 연인끼리 좋게 얘기하려다 보면은 겉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피해가는. 계속 겉돌다 보면은 이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못 물어보고 네네. 계속 찝찝함만 남거든요. 근데 이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굳이 지내면 서로만 약간 말라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을 먼저 물어보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때 다시 뭔가 생각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핵심을 그냥 찔러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근데 한번 터놓고 남성분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만 말라가죠. 여자분이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맞아요. 네, 그 사연에서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래도 한번 이야기 네네. 마음 툭 터놓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옥상달빛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실시간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옥상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 듣겠습니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날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다 푸른 밤. 푸른 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의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휴, 노래 나가고 광고 나가는 동안 제 생각엔 녹음기를 하나 틀어놓고 녹음해서 따로 팟캐스트 같은데 올리면 괜찮은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정말 셋 다 방송을 이제 앞으로 못하는 아니 그냥 계속 그걸로만 방송해야 되는 이제 그걸로만 그쪽으로 빠져야 되는 재밌네요. 정말 즐거운 시간. 광고와 음악 나가는 동안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연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는 사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이거 그거 먼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보내주셨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자기 못생겼다고 얘기한다고 너무 못생겼다 너무 진지하게 근데 그분의 여자친구가 문자를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모바일 메신저로 또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월 9일에 사연이 소개된 못생긴 윤민우 씨 여자친구입니다. 성함 공개. 살다 살다 라디오에 사연을 윤민우 씨가 보낸 사연 그대로 네, 제 남자친구 못생겼어요. 하지만 매력 있고요. 신기한 얼굴이에요. 못생겼는데 신기한 얼굴이에요. 늘 무표정이지만 그 안에 화남, 기쁨, 슬픔이 있는 걸 저만 알고 있죠. 아, 이런 거 귀여워. 코끝에는 모델 휘황처럼 큰 점이 있는데 그 점도 매력 있고요. 저랑은 반대로 생긴 얼굴, 작은 이목구비. 4년을 만났지만 지금도 신기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못생겼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말 뒤엔 자기는 잘생긴 게 아니라 매력있는 얼굴이라고 했는데 어디 사연을 곧다구로 보내서 하필 사연이 나온 날 남자친구 생일이어서 저 화도 못 냈습니다. 옥달 언니 두 분 다 저를 이해 못한다 하시는데 억울했어요. 우선 미안해요. 일단 또치님과 네. 민우씨가 지금 푸른밤에서 사랑싸움 중이시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도 또 귀여우니까. 귀여워요. 어느 부분이 가장 귀여웠어요? 그거. 늘 무표정이지만 그 안에 화남, 기쁨, 슬픔이 있는 걸 저만 알고 있죠. 저만. 나만 알고 있어. 요게 참 귀여워. 계속 혼자 아시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몰라도 되는데. 또치님이요. 너무 연락처도 안 남기셨대요. 또치님 이거 들으시면은 그 푸른밤 게시판에다가요. 네네.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네. 전화해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사진 첨부 좀 부탁드린다고 연락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거 보니까 또치님도 장난 그러니까 정말 아니, 애정이 장난은 있는 아닌가. 그게 애정이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으니까 근데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치님.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되게 매력 있어 이렇게 계속 자꾸 얘기해 주면 그것만 얘기하면 돼. 그래요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김혜미님이요 뭐하는 짓들이야. 그냥 사랑꾼들입니다. 뭐하는 거야 시니컬하게 지금. 보내셨네요. 네. 자 이런 사연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 내 남자친구가 갑자기 여기 사연 보낸 것 같다. 내 여자친구가 보냈다. 언제까지 이런 것만 읽어야 돼요? 확인이 되시면 AS 다 하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실시간 상담 만나봐야죠. 네 장선진 씨. 저 내일 소개팅 같은 거 나가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어머머. 근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그걸 100% 믿지 마세요. 요즘에 푸사기. 요즘에 CG가. CG가 맞아요. 기가 막히기 맞아요. 때문에 다 믿고 가지 마시고요.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중국인가에서. 사진. 폭행했죠. 사진이랑 맞아. 너무 다르다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때려. 아니 이틀이나 갔대요. 근데 사진 정말? 이틀의 시간. 중국이 또 넓으니까. 한국이랑 거의 필리핀 정도의 거리. 그 정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과 다른. 너무 다른 거지. 사진과 너무 다른. 근데 그렇다고 해도 때려서는 안 됐는데. 안 되죠. 어쨌거나 그 정도로 좀 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선진님도 알고 가시길.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으시길.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 말고 그때 딱 상황을 봐서 딱 얼굴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올 걸. 맞아.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근데 소개팅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맞아요. 기대도 안 하고. 네네네. 맞아요. 깔끔하게. 맞아요. 네, 1844님. 얼마 전에 관상을 봤는데 26살 전까지는 남자를 만나지 말래요. 상대방이 모성을 느낄 상이라는데. 모성을 느낄 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성을 느낄 상? 엄마처럼 조금... 느낀다고? 그러니까 엄마처럼 느낄 것 같다라는. 근데 26살까지 만나지 말라는 건 뭐야? 상대방이 26살 전까지는 모성을 느끼고 27살부터는 이성을 느끼나 보죠. 그런가 이성으로 느끼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헛소리네요. 관상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아니 뭐 사주나 뭐 이런 거 별자리. 안 믿어요. 차로점. 그런 건. 잘 안 믿어요. 뭐,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재미죠. 그냥 재미인데 그냥 이게 기분이 좋게 나오면 기분 좋은 건데 괜히 안 좋으면 찝찝하잖아요. 맞아. 그래요. 그냥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어머니상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남자분. 맞아요. 맞아. 푸근한 느낌. 어, 엄마 닮았어요 이러면서 접근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접근한다고요? 어. 만나세요. 무슨 26까지 어떻게 그렇게 참아 또. 윤지선님. 아, 꼭 참지 않아도 26까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요? 왜요? 새해부터. 그건 모르는 거니까. 윤지선님 지금 남자친구가 저를 바람피워서 만난 거. 어. 물론 저는 몰랐지만 처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저한테 왔는데 괜히 마음이 그래요. 언니들이 쫑디 저 이 남자 믿어도 될까요? 어, 일단 믿지 마시고요. 믿지 마. 일단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믿어도 될까요에 대한 사람은 믿지 마세요. 진짜요. 그래요. 사람은 이게, 믿지 마요. 어. 근데 만나요 헤어져요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남자를 믿거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을 품고 계시고 그게 사귀는데 계속해서 의심을 품고 휴대폰이 막 울린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막 야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그거. 아니 차라리 나 같으면 안 만나겠다. 어뽀 카르마 카르마. 근데 좀 찝찝하긴 하겠다. 찝찝하죠. 아 원래 이렇게 한번 했던 사람이 두 번 못하라는 또 일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뭐지 아예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에서 금 어 그 두 번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맞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그거야 뭐 사실 우리가 또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그 남자를 믿지 마세요. 그래 맞아 믿지 마세요. 네 권보미님이요 작년 5월 말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진짜 제 스타일인 사람을 보고 계속 생각이 나서 몇 주를 끙끙 앓았었는데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 없겠죠? 예. 없어요. 안타깝네요, 아유. 보미 씨. 그래요. 바이염. 이런 네. 나 이런 근데 나 이런 경험 해보고 싶어요. 어, 저희 근데 저희 예전에 매니저 오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끽 쓰는 거예요. 완전 상담자. 네. 그 혼자 뛰어 나가는 거예요. 네. 뮤지션 앉아 있는데. 아티스트님들 어, 계시는데. 아티스트가 지금 어 갑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뛰어왔어요 나중에 못 잡았대. 근데 그 전에 저희 공연장에서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예쁘다고 그 차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아까 그분 전화번호를 받을 걸 그랬어. 근데 그 여자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 뛰어내려갔는데 이미 가고 없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해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미님 포기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7218님 연애할 때 남자한테 올인하는 여자는 연애하기 힘든가요? 저희 언니가 매번 차여서 오네요. 올인의 기준을 일단 세워보죠. 올인. 내일 정신... 포기하고 가는 게 올인인 건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뭐 아, 시간을 아, 할애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머릿속에 그 남자밖에 없는 거지. 어.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꾸 그 사람 얼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사람 보러 가고 일도 마무리 못 하고. 그런 걸 올인이라고 친다면 상대방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럴 있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맞아요. 그래요. 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만 덜 좋아하는 척을 해봐요. 그리고 연기가 필요해요. 노력을 하세요. 맞아요. 네, 노력을 한번 해봐요. 좋아해도. 네, 신윤지님이요. 바람피다 걸려서 헤어진 전남친이 왜 이렇게 바람을 많이 펴 사람들이. 2년이 지난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신 표시 제안으로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유. 물론 한 번 전화를 받고 그냥 끊어버린 후로는 받지 않고 있어요. 주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도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네요. 아직 버릇도 못 고쳤으면서 발신 표시 제안으로 전화하는 게 너무 황당해요. 저 번호 알려주기 싫다 이건가요? 아, 자기 번호를 알려주기 싫다 이건가요?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약간 윗분한테 다시 연락을 드린댄다.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애매하지만 바람피다가 걸려서 헤어진 전남친. 지금도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하니까 아까 그분한테 바로 또 연결되는 문자여서 그래요. 그 윤지님 번호 바꾸시고요. 그래요. 지금 보내주신 윤지님 번호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내주신 분도 그래요. 이런 사연도 있다라는 거. 그래요. 참고만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뭘 다들 바람을 펴. 그러게 왜 그러지? 노래 듣겠습니다. 왜 그런지 또 노래 나가면서 얘기할까요? 그래요. 노래 나가면서 맞아. 노래 나가면서 녹음하자 이번에 심각하게 한번 네. 토론해 봅시다. 자, 토리 켈리의 Paper Hearts 이 곡은 0756님 신청곡입니다. Goodbye, love you, flew right by love. 토리 켈리의 페이퍼 헐츠 듣고 오셨습니다. 아휴, 또 노래 나가는 동안 기가 막히냐 이거. 아, 나중에 그러니까. 앨범 하나 통으로 좀 틀어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긴 걸로 20곡 정도 되는. 아니요, 제가 그런 노래 만들까 봐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 아, 그래요, 고생하세요. 첫 인사만 하고 이제 그 노래 하나 들은 다음에 끝 인사하고 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연 만나보죠. 우리 일 해야죠. 익명을 요청하신 SC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인데요. 업무상 자주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업계에서는 칭찬이 자자한 분이죠. 한 달 정도 자주 만나다 보니 왜 칭찬을 받는 분인지 이해가 가면서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막 들이대는 성격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제가 점심을 먹고 다른 직장 동료랑 같이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제 쪽을 보면서 걸어오고 있었고 저도 그분을 보고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쓱 돌리시더라고요. 시력이 안 좋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렌즈 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회의장에서 모니터를 확인하고 계셨고요. 조명이 조금 어둡긴 했지만 그분이 모니터 쪽을 보시다가 제가 있는 쪽을 오랫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뒤에 다른 모니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이번엔 고개도 아니고 몸을 한 바퀴 쓱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대놓고 봤는데 못 본 척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죠. 근데 어젠 또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하는데 아니 이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뭐야? 여러 가지 인격사는 킬미 힐미도 아니고 진짜 당황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게 티나서 일부러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이분은 제가 그냥 싫어가지고 선을 긋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본파일까요? 저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남자의 심리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심리를 알아야 계속 좋아하든가 말든가 하죠. 아, 너무 답답해요. 일단 사연 읽으면서 세진 씨의 답답함이 정말로 피부로 느껴졌다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분이 제 생각엔 이 남성분 대세남 아닌가 싶어요. 에? 대세남. 요즘에 다중인격이 대세거든요. 그래요? 이번 지금. 그래, 키만 키면 다. 이중은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요즘에 한 7중 되더라고요. 7중 인격. 7명 함께 살더라고요. 뭔가 썸을 타기도 전에 상처받은 SC의 사연 네. 소개해드렸는데. 뭐죠? 저는 중간에 보면서 뭐 귀신을 보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 뭔가 남이 못 보는 무언가를 보나. 아, 그래서. 식스센스. 이 여성분의 어깨에 항상 무언가가 있어서. 이때는 눈을 피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거. 근데.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줘야 돼. 턴. 너무 웃기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지, 이게 근데 뭐 정말. 아예 연애를 못하는 분이어서. 네. 좋아하는데. 아니, 둘이 있을 때는 인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날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킬미 힐미인데. 뭐 67633님 글로배운 밀당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닐까 설마. 싶기도 하고. 아니 이런 밀당을 하면 상대방이 내가 오늘 인사 안 했으니까 뭔가 궁금해하겠지? 그런 마인드도 그런 있지. 마인드?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건 변태 아닌가요? 이상하다. 뭐지? 김찬주님 인사를 하고 그러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게 민망하거나 좀 뭐 몸에 안 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른 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048님은요. 그냥 그분이 업무 외 일로 마주치기 싫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둡긴 했지만 계속 자기가 있는 쪽을 오래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 저 사람 되게 못 보거든요. 그래요. 앞에서 내 친구가 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력계의 문제인 건가요? 시력도 아니면... 시력인데 집중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거에 별로 집중 안 하고 윤주랑 저랑 같이 지나가면 저 남자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못 보고 왜 또 예시를 그런 걸로 들어? 저 남자 잘생겼어. 아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죠. 저 여자 되게 예뻐. 예를 들면 예쁘냐? 이런 거 나 진짜 예쁘냐? 빨리 봐. 나 진짜 빨리. 잘생겼냐? 어. 아니 근데 좀 빨리 보긴 해요 윤주가. 어.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또 매야 매. 애가 눈이 커서 몽골이냐, 그런가 봐요. 몽골이야 몽골이. 나 약간 새처럼 생겼잖아. 몽골이 아니야 몽골. 저 멀리서 봐. 그러니까 주변에 관심을 안 갖고 뭐 이렇게 좀 그냥 너무 좀 그냥 지나가서 못 봐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서. 그러니까 취향이 그러니까 취향이라기보다 그냥 습관의 차이. 어 눈에, 습관. 눈에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네. 7214님 그거 별로 안 좋네요. 아마 그 남성 평소에는 마음에 안 들다가 기분 좋을 때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애 있거든요. 왕싸가지. 아, 여기서 일기를 또 쓰셨네요. 갑자기 자기 친구 욕을 그냥. 뒷담화를. 아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사실.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인사하는 사람들. 이런 기분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아, 회사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아, 글쎄 연예계여서 제가 많이 본 건지 모르겠는데 아,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 와중에 또 괜찮은 사연 하나 왔네요. 뭐죠? 노경수 씨. 남자가 아, 좋아하는 하는데 자기 마음 들키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쑥맥인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온 내용만 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지금 온 건 정말 킬미일미예요. 어, 그냥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요. 흰색이랑 막 왔다 갔다 해요. 아이덴티티인가? 그거 네. 완전. 이게 근데 저였으면은 굉장히 크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뭐 누구씨 안녕하세요. 어 저 같아도 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름 불러서 인사할 것 같아요. 어머머 사연 주신 분이 지금 또 2437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를 봤어요. 그는 날 봤어. 거봐 이게 확실하게 딱 이게 눈이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나는 근데 눈을 마주쳐도 모를 때가 있는데. 아, 진정한 멍. 그렇죠. 멍 때릴 때도 있고 진짜. 정말 친하거나 아니면 내 동생이 와도 친동생인데도 잘 모를 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 본 거 아니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쑥맥이라면 그것도 약간 수줍어서 막 바닥만 보고 있고 약간 이럴 수 있는 거고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킬미 일미인 거고. 아니 저 못 보셨어요? 누구? 누구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다음에 이런 때가 딱 또 생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유나씨. 신세기 씨.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닐까. 그래요. 뭐 그래도 만약에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나중에 네. 만나 뵀을 때 뭐 무겁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그때 저 못 보셨어요? 저 그때 뵈서 인사하려다가 그러니까, 타이밍 놓쳐서 인사 못 몇 했는데 몇 번 요즘에 좀 놓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엇갈려? 너스를 떨기도. 그렇지. 네. 떨기도. 이건희 씨. 오, 대단한 오, 분이. 와, 안녕하세요. 연예인. 건강하신가요? 건강 연예인 초보라서 좋아하는데 서투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거 아니면 정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서툰 모습. 20대 직장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쑥맥 정말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데 그러게요. 표현을 잘 못하는. 근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먼저 이렇게 물꼬를 터줄 방법. 그럴 때는 먼저 가서 다가가야죠. 먼저 말을 계속 걸고 뭐 커피 한잔 할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분도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 같이 대면하면 영원히 이제 그 상태로 갈 테니까 대면대면 하는 순간 이제 벽이 쳐지는 거죠 서로. 그때부터 이제 귀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세 발. 먼저 말을 거세요. 그래요. 먼저 말 걸고 막 뭐 물어보고 그때 못 봤어요. 살갑게 굴고 정말 좋다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더 발전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뭐 오늘도 많은 연애 사연 만나봤고 네 지금 또 들을 얘기가 하나 남아서요. 뭐가 남았죠? 빨리 노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아 뭐지? 아 PD님이 무슨 얘기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바로 저희 집에 안 가려고요. 옛날 얘기 해주신다고 그러시죠? 옛날에 옛날에 말이야 호랑이 담배 피우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 들으려고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 피우는지 그래, 궁금해가지고 차정현님 옥달 언니들 예전부터 다른 라디오 게스트 하실 때부터 진짜 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언니들 목소리 듣는데 여전히 장난 아니네요. 아유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역시. 네. 재밌었고요 오늘도. 예, 예. 아, 근데 연애 얘기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끝났어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안 보낼 거야. 노래 안 틀 거야. 노래 노래 노래 노래. 최지원님, 아 왜 자꾸 청취자 왕따 시켜요? 같이 놀아요 하셨습니다. 그지 그지. 아 저 오늘만. 좀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꿀잼이어서 우리끼리 이 맛있는 꿀 우리끼리만 1년 됐으니까 한 번만 그래요. 눈 감아줍시다. 자 노래 들을게요. 옥상달빛 두 분 보내드리면서요. 노래는 앰버의 뷰티풀 듣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숙인 채 하늘을 피해 숨지 어두운 마음 속 밤은 한없지 예이의 날개를 펼 수 없었어 좁은 세자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설날 명절 음식 요리와 성묘를 끝내고 외갓집에 가서 간만에 편히 누워 계시던 엄마가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내게 쪽집게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다. 요새 시간 날 때마다 거울 보면서 흰머리를 뽑는데 앞쪽은 내가 하겠는데 뒤는 안 보여서 못 뽑겠다. 예전에도 이따금씩 엄마의 흰머리를 뽑아드리곤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쯤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 뒤로는 입시 스트레스와 공부를 핑계로 엄마의 머리를, 엄마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오랜만에 엄마의 머리를 들여다보니 그새 흰머리가 꽤 많이 늘어있었다.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다. 많지? 엄마도 내일 모레면 50대라서 그런가 봐. 내 기억 속의 엄마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멈춰 있었다. 내가 나이를 먹는 것처럼 엄마도 나이를 먹는다는 걸 이제야 문득 깨달았다. 애써 덤덤한 척 엄마의 흰머리를 하나씩 뽑는데 입가에 웃음이 사라진다. 엄마의 얼굴 위로 그동안의 세월이 엄마의 눈물과 한숨이 지나간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진다연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라디의 엄마였습니다. 노소희님, 아 엄마랑 싸웠던 날들이 생각나 죄스럽네요. 엄마 미안해 사랑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기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설 연휴 끝나고 또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얼굴 보고 언제 이렇게 엄마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드셨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있지만 항상 좀 무심하고 가까이 있는 만큼 신경 쓰지 못한 사람이 또 가족 중에도 엄마가 아닌가 싶어요. 김수영님, 늘 늦게 퇴근하는 저에게 조심히 들어오라고 먼저 자서 미안하다고 문자 남겨두고 들어오는 소리 듣고 그제서야 편하게 잠드시는 엄마가 생각나 괜시리 눈물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자식 걱정하시고 늦게 들어오면 또 그제서야 좀 이제 들어왔니? 이렇게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주무시려고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야죠.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7018님. 오늘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서울 나들이 다녀왔어요. 미세먼지 많다고 다들 걱정하셨겠지만 미세먼지보단 추위 때문에 많이 고생했네요. 고3이 되기 전에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추억 만드셨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오늘 내일 요 이제 며칠 정도는 마스크 꼭 여러분 끼십시오. 이게 미세먼지 이제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사실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황사나 이런 것도 신경 별로 안 썼는데 와 오늘은 정말 숨 쉬는 게 좀 힘들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서 네, 여러분 꼭 마스크 끼세요. 내일부터는. 2084님 안녕하세요 쫑디. 내일의 출근을 위해 매일 12시 전에 잠드는 신입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 급한 번역 작업에 동원이 돼서 푸른밤 끝날 때까지 꼼짝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게 생겼네요. 다른 분들은 회사에서 밤새 쉰다는데 저는 그나마 집이라는 게 다행인 걸까요? 제가 잠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과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작업 파이팅 하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분들은 회사인데 나는 그래도 집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뭐 그냥 빨리빨리 마무리하시고 오늘은 그 번역 작업 완벽하게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승현님, 쫑디 오늘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급히 응급실을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링거도 맞고 CT에 초음파 검사에 주사까지 맞았네요. 지금도 아프지만 힘내려고 푸른밤 쉬러 왔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왜 아팠을까요? 건강관리 여러분 잘하시고요. 또 링거도 맞으시고 하셨다는데 큰 거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배탈 뭐 이 정도로 그치길 바랄게요. 9048님 2월도 며칠 안 남았네요. 28일까지밖에 없어서 그런가 더 짧게 느껴져요. 새해도 두 달이나 지나갔지만 새학기는 3월부터 시작이라 점점 그 3월이 다가오니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2월이 짧잖아요. 그래서 왠지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3월이 되면 이제 대부분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했던 무언가들이 시작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 우리 잘합시다. 3월. 3월이 지나면요. 4분의 1이 지나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시간 너무 빠르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이번 년도. 뭐 물론 한 해를 마무리하면 결국엔 또 후회가 조금 따르겠지만 그 후회의 깊이와 양을 좀 줄이기 위해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이번 연도도. 한상희님. 쫑디 저 드디어 내일 대학교 첫 OT 가요. 그리고 이번 주말부턴 첫 알바를 시작해요. 20살 되고 모든 게 다 처음이네요. 끝난 건 수능밖에 없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잘할 겁니다. 수능이 끝났고요. 그리고 끝난 건 그것뿐이지만 시작된 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설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딱 시작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 시작됐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뿐이었잖아요. 근데 아 이제 곧 수능이다. 1년 후면 내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된다. 이거에 대한 압박감 거기에 대한 뭐 초점들만 맞춰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에게서 시작됐고 알바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뭐 대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생활도 그렇고 이제 시작된 것들이 동시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0536님 종영군 지금 남자친구랑 차 타고 다니면서 홍보 전단 걸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이번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냈어요. 30살에 시작하는 거라 겁도 많이 나고 힘들 텐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제 마음도 대신 전해주세요. 승현 오빠, 우리 올해가 아니라 평생 가자는 말. 정말 고마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여자친구이자 아내가 될게 사랑해 하셨습니다. 훈훈하네요. 그래요. 예쁜 사랑하시고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멋있네요. 기댈 수 있는 여자친구, 아내 예쁜 사랑하십시오. 참 부럽다. 노래 들을게요. 노래는요 카로 에메랄드의 Tangled Up 그리고 올리머스의 랩톱 이 곡은 122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카로 에메랄드의 Tangled Up 그리고 올리머스의 랩톱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 곡 더 듣죠? 빌리 어코스티의 그 언젠가는 이 곡은 6917님 신청곡입니다. 수줍게도 나른했던 기분 작아진 아픔 속에 갇혀있던 날들 오늘 방백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기형도 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다. 여섯 개의 줄이 모두 끊어져 나는 오래전부터 그 기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때 나의 슬픔과 격정들을 오선지 위로 데리고 가 부드러운 음자리로 배열해주던 알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가끔씩 어둡고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그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나는 경악한다. 그러나 나의 감각들은 힘센 기억들을 품고 있다. 기타 소리가 멎으면 더듬더듬 나는 양초를 찾는다. 그렇다. 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가끔씩 어둡고 텅 빈 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이상한 연주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몸의 전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튕겨지는 때도 있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아프니까 청춘입니까? 아프면 청춘도 아닙니까? 청춘, 저와 같은 20, 30대 청년 세대를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도 여러 위로나 꾸짖는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의 청년들을 위기로 내몬 어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들 모두요. 우리 자신한테 딱 맞는 이야기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요. 먼지가 아무리 끼어도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고요. 어떤 먼지도 색깔을 바꾸진 못한다는 겁니다. 청춘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또 그것에 대한 터치를 아무리 딴 사람이나 다른 세대가 하더라도요. 청춘은 푸르고 그 자체로 무엇이든 바꿀 힘과 능력 그리고 모든 세대 중에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끝곡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으니까.